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네. 다 찾으셨나요? 71쪽이요? 잠을 깨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방은 자,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냐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너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돼서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혹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은 이제 영생으로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생이란 거, 이 청년이 찾았던, 부자 청년이 찾았던 그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였어요. 왜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이라는 거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거, 내가 선한 일을 쌓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를 받는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어린아이와는 전혀 반대로 그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들의 그 사회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방인의 사회나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신앙심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투철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목록들을 딱딱딱 얘기하니까 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천국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재물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재물이 많은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많이 벌게 된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뭐예요? 선이 결국은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상적인 생각이 있고, 또 착한 사람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뭔가 남분들보다 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부자였던 이 청년은요, 이 뭐예요? 마가복음엔 잘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부자인데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하여서 이 사람은요, 단지 이 세상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혹은 죽음 다음에 어떤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요, 우린 오늘날의 그 우리 교회 혹은 교회 다닌 사람들 비교해 볼 때 결국 어떤 사람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다 열심히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성공해서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돕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 세상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와 생각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부자가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교인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목사의 그런 심정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그 삶과 신앙과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이해들이 얼마나 피상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리 있는가를 드러내시고 발각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얼마나 나도 또한 이 젊은 청년처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삶과 세계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그 참된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섯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잘못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네, 어떻게 우리가 참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내용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선, 네, goodness,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상당히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선은, 그리고 보통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이에요? 뭐가 선한 거고 뭐가 나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뭘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냐고요? 양심? 네, 그래요? 뭐 양심이란 걸 생각하지만 결국 그 양심이라는 게 결국 그 기준은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의 그 크기 있잖아요. 그 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교,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을 우리가 규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500원을 딱 줬습니다. 그런 착한 일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매일 양로원에 가서 매일 봉사를 합니다. 뭐가 더 선한 거예요? 어? 양로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500원 낸 거? 뭐라고 했어? 둘 다 뭐? 둘 다 선하다고? 아 근데 뭐가 더 선하냐고? 더 선하고 덜 선한 거 없어요? 아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철이가 제일 많이 봉사하잖아요? 그럼 경철이가 제일 많이 봉사한다고 제일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봉사 안 하는 여기 그래 뭐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냔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어? 왜 그래요? 괜히 자기는 다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우리는 비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두냐면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위의 크기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는 자기가 그동안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보다는 이 예수님이 뭔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뭔가 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당신처럼 더 큰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받을 것 같은데 나한테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뭔가 아무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생각에 벗어나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일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선의 기준은요 우리끼리 재고 우리끼리 누가 높고 낮다 이것으로 여러분 선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참된 선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조금 약간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 하고 찾아왔는데 왜 나를 선하게 부르냐. 선한 사람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정한다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갖고 있던 선의 개념 내가 하는 행위와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는 그 선의 개념 그 개념으로 나를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나를 선하다가 일컫지 말라는 거죠. 네가 선을 생각한다면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선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율법인 거죠. 자,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과 연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그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은요 예수님이 그 한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잖아요. 뭐라고 요약해요? 예수님의 그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죠. 자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라, 뭐 하지 말라 등등등.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요, 결국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요약해서 얘기하죠. 두 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기준이고 목표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기준에 의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행위들을. 그리고 그게 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이 세상에는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어? 할머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길 가다가 어? 막 빌게이처럼 자기 전 재산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무슨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잘못됐겠어요? 우리가 잘못 선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선이란 거, 선의 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선을, 그러니까 모든 그 행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자부심과 보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겉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선하구나, 이 사람은 선하지 않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성경이 말한 선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넘어가면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다 지켰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예배 안 빠지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난 하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아마, 물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난 하고 있는데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청년처럼 피상적으로 마치 율법을 이해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또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외적인 행위를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하면 되고 살인을 안 하면 되고 여자에게 막 치근덕 되지 않으면 되고 부모의 말을 그냥 겉으로 잘 들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의 아주 기초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율법은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음을 보라고 준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살인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 여러분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움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란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에게 식은 안덕거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들과 그 생각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결혼해서도 네 또 나한테 쓰레기라고 할 사람 같네. 결혼해서도 그런 음란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그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죄의 심각성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막 대합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지키라고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율법은 더 나아가서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또한 가르쳐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뭐 행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적극적인 그 어떤 의도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적극적인 율법의 의도를 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명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 사랑하기에만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요 마치 이거요 다시 표현하자면 율법의 기능은 한 가지는 거울인 거예요. 뭐라고요? 거울. 뭘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은 나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를 깨끗게 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율법은요 나에게 내 삶이라는 그 지도의 나침반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율법은 나침반이에요. 근데 그 나침반은요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율법은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실 분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결국 전체적으로 이 율법은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살게 해줄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길이 내가 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여전히 율법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왜요? 뭘 보기 위해서? 나의 더러움을 보기 위해서. 또 그 더러움을 씻겨줄 예수님의 피로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늘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늘 필요하고 그 삶의 방향을 가게 하시고 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필요해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으로 되어져 갑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거짓말 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종교생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되어지는 율법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렇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뭔가를 요즘에는 이렇게 막 쓰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하고 너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사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자는 뭐 쓰레기를 버린다. 아내는 밥을 한다.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막 요즘에는 막 써가지고 그렇게 합의한 다음에 막 결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이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율법이 있는 건 좋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렇죠? 이게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 종현아. 이게 이 율법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한단 말이야. 근데 행하다 보니까 그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억지로 이거를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게 그런 거죠. 율법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되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이 늘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이 젊은 이 청년이 또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물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를 팔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당장 내 손에 만져지는 거, 당장 나에게 쓸모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하늘의 보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특별히 돈, 그게 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재물을 여겨야 되는지. 그럼 재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도 우리 안 갖고 죽습니다. 재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거며,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은 절대로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지도 않고 시작했고 갖지도 않고 죽는데 왜 이렇게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아서 주고 와라, 네 거라 여기지 말고 내 거니까 다 주고 와, 그랬는데도 이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물뿐만 아닙니다.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능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 그것을 주신 은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쓰라고 한 거지,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한,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네 번째로 잘못된 그 피상적인 그 신앙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신자판 나랑 할 때 보면 다 영생을 뭐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지 않는 뭐 긴 생명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뭡니까? 영생이란 것을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생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사람도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를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앞에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 영생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영생을 그냥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영생이란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은 절대 노력하거나 애써서 신앙을 쌓아서 종교 활동을 해서 착한 일을 쌓아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은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얻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소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자기가 마치 재물도 지금 있고, 나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고,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재물도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영생도 그것과 조금 이제 비슷한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소유해야 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어떤 세상에 대한 것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근데 우리조차도 영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긴 생명, 죽고 나서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21절이 바로 영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얘기가 엉뚱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 청년은 난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는 영생은 소유해야 되는 어떤 겁니다. 수많은 소유한 것 중에 또 다른 소유해야 될 것 어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소유해야 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태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것을 자꾸 죽고 난 다음에 삶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 또다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고 그걸 물어요. 여러분들 영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늘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그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영생이에요. 제발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세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생이 뭐라고요? 네. 어떤 상태나 어떤 그냥 어떤 소유물 그게 아니라, 그렇죠? 천국 갈 그 보장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요. 요한복음 18장 1절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알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관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관계의 개념. 우리의 피상적인 영생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지기를,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좋은 랍비들 중보다 조금 더 좋은 랍비, 조금 더 훌륭한 랍비,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결국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뭐 많은 부분이 이미 다 좋은데 괜찮은데 이 한쪽 부분이 조금 약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수님의 도움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도와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죠.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재물보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 덜 중요한 분으로 여겼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선해 보이는, 단순히 이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 자체란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받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안 되는 어떤 한 부분 도와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야. 내 삶은 이미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여기 돈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수님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수님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좀 걱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도와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의 우리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요 완전 바꿔서 다른 세상에 다른 가치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뒤바꿔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피상적인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자기의 삶의 전부를 다 버리셔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찌들어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신 그 모든 선과 의로움들, 인간은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만 하셨거든요. 하신 그거, 그 모든 의로움조차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최고의 보화이고, 그분이 하늘의 보화이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자에게는요 500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매일매일 양로원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무엇이 크냐, 무엇이 더 선한 일이냐,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500원을 적선을 하든 1,000만 원을 적선하든 그게 상관없는 거라면 그럼 나는 항상 500원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들 정말 자기 전부를 다 드리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랩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던 그 과부의 헌금을 바리새인들이 잔뜩 돈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사람들께 자랑하면서 헌금을 막 엄청나게 소리내서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렸냐고 해요? 두랩돈, 전혀 정말 별로 안 도움되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도움되는 그 돈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면 자꾸 저한테 그럼 우리가 뭘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묻는데, 무엇이든 하십시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뭐 100원 도와주고 싶으면 100원 도와주고, 1000만 원 도와주고 싶으면 1000만 원 도와주고, 다 하시라고요. 네. 우리의 그런 어떠한 행한 그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 전부로 여기면 살아가는가,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 무한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내가 손해를 덜 받기 위해서 살지 않겠죠. 그냥 조금 내고 나 풍성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갖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부를 드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제발 좀 알고 그 재물을 다 쌓아도 전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